쉬어도 되지만 아직 길러 쉬어야지만 아직 멀어 우리가 가야 할 길 끝이 안 보여도 끝을 봐야 맞지 지도 하나 없이 위로 가는 길은 뒤도 돌아보기 싫은 미로 앞만 보고 달려 어둠 속을 환히 밝혀 땡땡땡 이 시간에 뭔 알람이 울려 예예예 일어나야 할 시간 다 됐어 깨야 돼 방금 잔 것 같은데 진짜 방금 잤네 거울 보니 페인 다 됐네 머리도 못 말리고 나온 우리 저 멀리 화창한 날씨에 비 맞은 머리로 보이는 멋쟁이도 누가 봐도 환식 굳이 지각엔 하나같이 겁쟁이들 뛰기에 yeah. 다들 빡빡한 명이 뛰다 자빠지더라 다행히 무릎이 작은 상처만 남아 춤추는데 지장 없어 있다 해도 차마 졸음이 쏟아지면 바지게 실눈 감아 잠을 잡아 연습은 오늘도 밤이 되면 더 빡세게 막내주는데 양스럽지만 딱 밤새게 We wanna do my thing 이제는 do nothing 이라는 문구가 경고해서 잠시 말려주길래 딴 길은 몰라 아침에 출근해 하루 지난 아침에 퇴근해 뒤에서 있는 형과 두세 시간 잔 후 출근해 두근대던 처마던 때 설렘은 사라졌대도 열정은 여전히 넘쳐나 이 랩으로 전해 여전히 다 뛰기 바빠 근데 한 명이 뛰다 빠지더라 이번엔 작은 상처 대신 공허함이 났더라 에이 며칠의 정적이 흐르고 다시 멀쩡하게 연습을 시작해 우리의 연습 결과가 어떨지의 문제 연습실의 거울을 보면서 매일 묻네 오류난 시험 문제 답은 두 개인 대체 정상 아닌 나라 둘중 어디 가는 못해 데뷔라는 단어 큰 압박감에도 이 꿈을 주체 못해 내 앞이 감에도 그럴수록 더 밝게 연습실에 불을 켜 동시에 눈에 불을 켜 없던 길도 찾게 딴 길은 몰라 하지만 아직 길러 쉬어야지만 아직 멀어 우리가 가야 할 길 끝이 안 보여도 끝을 봐야 맞지 지도 하나 없이 위로 가는 길은 뒤도 돌아보기 싫은 미로 앞만 보고 달려 어둠 속을 환히 밝혀